러시아 봇들이 선군조선의 백성의 전통은 영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비서를 비롯한 러시아 봇들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하고 조선인민이 미국의 고만한 콧대를 어떻게 꿇어놓았는가를 잘 알게 됐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이며 탁월한 군사 사상과 전법으로 세계 전쟁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전승 신화를 창조하셨다고 칭송했습니다. 조선은 침략자 미제에게 대참패를 안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선대 수령들의 사상과 위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천하제일 명장이신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선군조선의 백성의 전통은 영원할 것이라고 격찬했습니다.